뉴스. 한양 스타트업 인턴십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 자격은 3, 4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 대학원생입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1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 기업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캠퍼스 예비군 연대 근로장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 자격은 지역 예비군 부대 출신의 한양대학교 재학생으로 휴학생과 대학원생은 지원 불가입니다. 주요 업무는 예비군 교육훈련 및 자원관리, 국방 동원정보체계 운영 보조, 예비군 관련 전화 안내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예비군 연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한양대 겨울방학 특별 현직자 직무 부트캠프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대상은 2023년 채용을 준비하는 서울 캠퍼스 재학생 중 졸업 예정자 및 졸업 유예자입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12일 월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커리어개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강제 전역 처분을 당한 뒤 숨진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오늘 보통전공 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변하사의 사망을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습니다. 앞서 육군은 변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습니다. 군복무 지속을 희망하던 변하사는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었습니다. 이번 심사로 변하사는 사망보험금과 장례비 등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저우와 충칭 등 중국의 대도시들이 속속 방역 봉쇄 완화에 나섰습니다. 광저우는 현지 시간 1일 하이주, 텐허, 바이윈 등 도심 9개 구의 전면적인 방역 봉쇄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아파트 해당 동 등만 봉쇄해 통제구역을 최소화하고 임의로 봉쇄구역을 확대하지 않는 한편 조건에 맞는 지역은 즉시 봉쇄를 해제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또 격리 대상인 코로나19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들을 정밀하게 분류하고 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PCR 검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봉쇄 완화에 나선 것은 봉쇄 장기화에 반발한 시위가 잇따르는 등 민심 이반 조짐을 보이는 데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어제 1일 오후 10시부터 택시 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안이 적용됩니다. 심야 할증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기존보다 2시간 늘어났습니다. 또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사이에는 기본 할증률 20%의 2배인 40% 할증이 적용됩니다. 이전까지 심야 할증이 없었던 모범 대형 택시 역시 오늘부터 심야 할증이 생기는데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20% 할증이 적용됩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2월 2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민지, 기술의 김민주, 담당의 임세윤이었습니다.